내려앉은 비읍 시작되는 이 클립 네 손을 놓쳐버린 밤 미로 같은 어둠 속 길을 잃은 그대로 그림자에 가려진 채 헤맨네 불안해져 가불길한 자를 쏟아차 답이라고 난 무렵에 빛을 실려 막아봤자 너에게 달려갈 시간 보기 못해 pray for me 크라타타타 주어진 길을 거슬러 내 모든 것을 불태워 감전하던 태양을 밝혀줘 One, two, dress 가슴이 뛰는 그대로 달려가